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우리는 흔히 밤 12시가 지나면 하루가 시작하는 것으로 보죠. 그런데 그게 나라나 민족에 따라 다르다고 하네요. 유태인이나 보헤미안들은 해가 질 때를 기준으로 삼고요. 또 고대 바빌로니아나 페르시아 또는 요즘의 그리스는 해가 뜰 때를 기준으로 한답니다. 그리고 고대 이집트인이나 오늘날의 천문학자들에게는 낮 12시가 기준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FM 영화음악 애청자분들 중에 어떤 분은 저희 프로그램이 끝나는 그 밤 2시를 하루의 기준으로 삼는 분도 계시다던데요. 이처럼 기준이 다를 수 있는 것은 생각에 따라서 어느 때나 시작의 시점이 될 수 있다는 뜻이겠죠?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인천 남구 주안이동의 최정상씨, 자작씨와 함께 보내주신 편지 잘 읽었습니다. 신청곡 잘 들으셨죠? 오늘 첫 곡, 2001년 스페이스 오디세이,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영화 중에서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으로 들려드렸어요. 칼 뱀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서울 강서구 발산 1동의 박종우 씨, 박종우 학생, 친구 원석이가 저 FM 영화음악의 주소를 가르쳐줘서 겨우겨우 편지를 보냈다고요. 주소 좀 알려달라고 하셨는데 저희 주소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편번호 150-608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우체국 사서함 819호입니다. FM 영화음악 담당자 앞 이렇게 적어서 엽서나 편지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런데 요즘에 그 학생들 사이에 그런 말 떠도나 보죠. 박종우 학생. 무슨 도사님이 그랬다는데요. 스피드와 트루라이즈를 보면 대학에 떨어진대요. 그거 참 희한한 도사님도 다 계시네요. 스피드와 트루라이즈를 보면 왜 대학에 떨어질까요? 자, 그런 말은 믿지 마시고요. 신청곡 띄워드리겠습니다. 서울 강서구 가양택지개발지구의 임수진 씨도 신청하신 곡인데요. 비버리 힐스카 3에 삽입된 샤이의 노래입니다. The Place Where You Belong. This is the place where you belong. Right here in my arms. Without something little wrong.

제임스 허너가 음악을 맡은 긴급 명령 Clear and Present Danger의 메인 타이틀 띄워드렸습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잭 라이언. 필요할 경우에는 언제나 저돌적으로 행동하는 이 터프가이에게 총알세례는 도대체 언제쯤 멈춰질까요? 이 잭 라이언 영화마다 많은 영화에 등장하고 있죠. 패트리어트 게임, 붉은 쇼에 이어서 이제 세 번째로 잭 라이언이 등장하는 영화가 바로 긴급 명령인데요. 이 영화에서 잭 라이언은 남미의 마약 카르텔과 한판 승부를 벌였습니다. 이 영화는 우리나라보다 미국 현지의 반응이 훨씬 좋았다고 하는데요. 지난 8월 첫째 주에 미국 전역에 개봉된 뒤에 포레스트 검프나 트루라이스 등을 앞질러서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었죠. 그 이유는 뭐 개봉 첫 주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다시 돌아온 잭 라이언, 해리슨 포드에 대한 미국인들의 애정 때문이라는 것이 그 관계자들의 평가입니다. 해리슨 포드는 케빈 코스너와 함께 가장 미국적인 배우로 평가받고 있죠. 지난해 도망자에 이어서 올해도 이 긴급 명령으로 스크린 속을 종횡무진 달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압니까? 올해로 54입니다. 어떠세요? 그 정렬 하나만 하더라도 충분히 박수를 받을 만한 배우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FM 영화음악은 대표적인 늦깎이 배우 이 해리슨 포드의 얘기로 꾸며보겠습니다. 그의 첫 출세작이죠. 스타워즈 1편 중에서 음악 띄워드릴게요. 하이텔의 이석연 씨, 임상우 씨, 윤정현 씨 그리고 대전의 김인태 씨 듣고 계십니까? 스타워즈의 메인 타이틀입니다. 하나님이 문을 닫으실 때는 누군가 창문을 열어놓는다. 사운드 오브 뮤직 중에 이 대사를 제 친구 세연이가 제게 해줬는데 지금은 세연이가 너무 힘든가 봐요 하면서 서울 송파동에서 하정아 씨가 친구 세연이가 좀 힘을 낼 수 있는 아주 힘있는 음악을 들려달라고 하셨는데요. 스타워즈의 메인 타이틀이 좀 희망을 불어넣어드렸는지 모르겠네요. 잘 들어보셨어요? 스타워즈의 메인 타이틀이었습니다. 자, 이 스타워즈를 만든 조지 루카스 감독은 해리슨 포드에게 연기력을 강요하지 않았던 겁니다. 루카스 감독이 원했던 것은 존 웨인이나 클락 게이블처럼 그 스크린에 등장하는 것만으로도 화면을 압도해버릴 수 있는 그런 영웅적인 분위기였어요. 하지만 루카스는 이미 이미지가 고정된 대스타들에게는 감독이 요구하는 이런 분위기 또 신선미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사람이 예전에 자신의 영화 몇 편에서 단역으로 출연했던 이 해리슨 포드였어요. 참 해리슨 포드는 오랫동안 무명의 시절을 보냈는데요. 하지만 그 긴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절망을 하거나 자신을 비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루카스는 바로 이 점을 가장 높이 샀다고 하는데요. 이 점이야말로 영웅적이고 낙천적인 주인공의 이미지와 딱 맞아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했으니까요. 자, 그리고 루카스의 예견처럼 해리슨 포드는 스타워즈 이 한편으로 10년이 넘는 긴 무명의 세월을 청산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별들의 전쟁 그 한가운데로 뛰어들어서 자신도 별이 됐죠. 스타가 됐죠. 해리슨 포드는 1942년 시카고, 미국 시카고에서 태어났는데요. 희극 배우인 할아버지, 또 라디오 성우였던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연예인 가족의 일원이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이 연예계에서 일하는 것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런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여 주지를 않았는지 해리슨 포드는 스스로 그 길을 걷게 됐죠. 아버지는 아들 때문에 성우 일까지도 그만두고 광고 대리점을 차리게 됐는데요. 그 대리점에서 일하겠다고 찾아온 젊은이가 바로 훗날 레이더스의 각본을 쓴 로렌스 캐스단 감독이었습니다. 참 인연이 재미있죠. 해리슨 포드도 역시 처음에는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철도 기관사가 되려고 했지만 영미 문학과 철학을 공부하던 시절에 그만 연극의 매력에 푹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배우가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게 되죠.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실업자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해리슨 포드는 베트남 전쟁 참전을 통보받습니다. 병역 정년기였으니까요. 그런데 해리슨 포드는 왠지 자신의 길과는 다른 것 같은 이 전쟁을 피해보려고 고민하다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22살의 나이로요. 기혼자는 병역 면제의 그 조건이 되었거든요.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배우가 된 뒤에는 군복이 참 잘 어울린다는 이유로 많은 전쟁 영화에 출연하게 됐죠. 나바론 요새의 속편인 나바론 2, 또 2차 세계대전을 무대로 유부녀와의 사랑을 그린 하나보 스트리트, 그의 은인이죠. 코폴라 감독의 베트남 전쟁 대작 지옥의 묵시록, 이런 작품들이 바로 그런 영화인데요. 지옥의 묵시록 하면은 여러 장면이 기억나시겠지만 저는 그 첫 장면도 잊을 수가 없는데요. 천장에 대형 팬이 돌아갑니다. 아주 나란한 묘한 분위기가 풍기된 장면이죠. 카메라를 따라서 보면 밑에 마틴 신이 침대에 누워있고 노어스의 The End가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문을 박차고 들어온 사람이 바로 해리슨 포드였죠. 마틴 신을 찾아온 군인. 자, 이 지옥의 묵시록의 첫 장면 한번 들어보시죠. This is the end, beautiful friend. This is the end, my only friend, the end of our elaborate plans, the end of everything that stands, the end. No safety or surprise, the end. I'll never look into your eyes again. Can you picture what will be so limitless and free, desperately in need of some stranger's hand in a desperate land? Lost in a roaming wilderness of pain, and all the children are insane. All the children 제 귓속으로 헬리콥터가 들어온 것 같은 기분이네요. 아주 생생한 느낌이죠. 지옥의 묵시록 첫 장면 띄워드렸습니다. 해리슨 포드의 아내 메리는 참 배우가 돼보겠다는 남편을 완벽하게 이해해줬는데요. 덕분에 해리슨 포드는 가장으로서의 경제적인 책임감에서 잠시 벗어나서 연기 수업에만 열중합니다. 하지만 그가 동경해온 브로드웨이 무대에는 자기와 비슷한 지망생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결국 그는 몇 개월 만에 뉴욕 생활의 종지부를 찍고 아내와 함께 서부 LA로 건너옵니다. 그 뒤 LA의 연극학교에 다니면서 오랜 시간 출연 섭외를 기다려왔지만 무명의 해리슨 포드를 찾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더구나 그 시절 장남 벤자민과 차남 윌라드까지 태어나는 바람에 그는 더 이상 가장의 책임을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는 먹고 살기 위해서 정말 닥치는 대로 일을 합니다. 접시 닦기, 잔디 깎기, 주차장 주차요원, 목공소 인부. 그런데 해리슨 포드에게 건축가로서의 재능이 있었나 봅니다. 틈틈이 자신의 집을 고치고 또 고치다가 그 일에 자신을 얻어서 건축업, 아주 조그만 건축업을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그가 맡았던 일 중에서 그가 지금도 자랑으로 여기는 것은 락 뮤지션인 세르지오 조르지의 녹음 스튜디오를 지어준 것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생활이 조금씩 안정되어 가던 70년대 초반 무렵에 해리슨 포드는 에이전시로부터 아메리칸 그래프티라는 영화에 단역으로 출연해보지 않겠냐라는 제의를 받게 됩니다. 감독은 당시로서는 신인이었던 조지 루카스였고 제작자는 대부로 한창 주가를 올리고 있던 코폴라 감독이었죠. 이 영화에서의 카레이서 역할 그리고 두 감독과의 운명적인 만남 이것들이 오늘날의 해리슨 포드를 만든 것이죠. 그의 매력인 남성미 이 남성미가 바로 이 영화에서부터 싹터왔으니까요. 이 아메리칸 그래프티에서 해리슨 포드는 뭐 별 볼 일 없는 역으로 나왔었죠. 주인공 중에 한 명인 누구였는지 지금 언뜻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 주인공 중 한 명과 괜히 시비가 붙어서 자동차 경주를 벌이는 젊은이로 나왔었는데 그 당시 이 영화의 주인공은 리차드 드레이프스와 론 하워드였는데요. 그때와 지금 그러니까 이 두 사람과 해리슨 포드를 비교해 본다면 참 재밌어요. 격세지감도 느끼게 되고요. 자, 이 아메리칸 그래피티 중에서 삽입된 마크 다이닝의 노래 띄워드립니다. Teen Angel. Teen Angel, Teen Angel, Teen Angel. That fateful night, the car was stalled. Upon the railroad track, I pulled you out and we were safe, but you went running back. Teen Angel, can you hear me? Teen Angel, can you see me? Are you somewhere? What was it you were looking for that took your life that night? They said they found my high school ring clutched in your fingers tight. Teen Angel, can you hear me? Teen Angel, can you see me? Just sweet 16, and now you're gone. They've taken you away. I'll never kiss your lips again. They buried you today. Teen Angel, can you hear me? Teen Angel, 예전에 정말 괜찮은 애청자 윤효진 씨 잘 들어보셨어요? Teen Angel, 영화 아메리칸 그래피티에 삽입된 마크 다이닝의 노래였습니다. 그레고리 팩, 로버트 테일러 자, 이런 배우들은 영화 내용이 어떻든 그 영화의 흥행 가치를 한층 더 높이는 배우들이죠. 그야말로 스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루카스 감독은 해리슨 포드도 그런 가능성이 있음을 일찍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배우의 진가를 진짜 알아주는 감독 덕분에 해리슨 포드는 낭만과 모험으로 이루어진 그야말로 가장 미국적인 꿈을 이루는 탐험가로 탄생할 수 있었죠. 그리고 지난날의 좌절과 가난을 그 탐험의 정글 속에 깨끗이 묻어버립니다. 그런데 해리슨 포드는 그 좌절과 가난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함께 동고동락했던 조강지처마저도 과거로 청산해버렸어요. 제 이유는 남편 해리슨 포드가 너무 유명해진 뒤에 불화가 잦아졌기 때문인데요. 해리슨 포드는 아내 메리와 이혼한 뒤에 루카스와 스필버그 사단에서 만난 메리사 매디슨과 재혼합니다. 메리사 매디슨은 이틀을 쓴 바로 그 각본가인데요. 이렇게 결혼을 두 번 한 것 외에는 해리슨 포드의 사생활에서 사실 어떤 스캔들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또 불우했던 시절에도 알코올이나 마약 중독 한번 걸려본 적이 없고요. 자기 아이들에게는 지금까지도 아주 자상한 아빠로 소문나 있고요. 물론 좋은 남편이기도 하고요. 이런 건강한 처세가 그를 오늘날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런 미국적인 스타로 만들어 놓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런데 해리슨 포드가 자신의 좀 예전의 이미지, 그러니까 탐험가, 뭐 좀 과격한 그런 이미지와 조금 경박한 그런 이미지를 좀 바꿔보고 싶어서 출연한 영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바꿔보려고 했다지만 그 과거의 그 해리슨 포드의 이미지는 그대로 살아있었던 것 같은데요. 호주의 피터 와이어 감독의 영화 위트니스가 바로 그 영화입니다. 자, 이 영화 중에서 들으면 기분이 마구마구 좋아지는 영화가 있죠. 헛간에서 켈리 맥갤레스와 함께 춤출 때 나오던 곡, 샘 쿡의 노래입니다. Wonderful World. Don't know much about history. Don't know much biology. Don't know much about a science book. Don't know much about the French I took. But I do know that I love you. And I know that if you love me too, what a wonderful world this would be. Don't know much about geography. Don't know much trigonometry. Don't know much about algebra. Don't know what a slide rule is for. But I do know one and one is two. And if this one could be with you, what a wonderful world this would be. Now, I don't claim to be an A student, but I'm trying to be. For maybe by being an A student, baby, I can win your love for me. Don't know much about history. Don't know much biology. Don't know much about a science book. Don't know much about the French I took. But I do know that I love you. And I know that if you love me too, what a wonderful world this would be. La cha cha cha cha cha cha. History. But I do know that I love you. And I know that if you love me too, what a wonderful world this would be. 부천 중동 신도시 아파트, 마을. 와, 아파트 이름 멋있네요. 사랑마을 아파트예요. 김승용 학생 잘 들으셨어요. 기분이 좀 가라앉을 때는 지비그니에프 프라이스너의 곡이 생각난다고 하셨는데요. 에이, 기분이 가라앉을 때는 그냥 이렇게 신나는 음악 듣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Wonderful World, 샘 쿡의 노래 잘 들으셨습니까? 워트니스 중에서 띄워드렸습니다. 해리슨 포드가 그동안 출연했던 영화들을 보면 스타워즈,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 또 도망자의 리차드 캠블, 애국자 잭 라이언, 이렇게 주로 이렇게 시리즈물이 많죠. 영화사상 기억에 남을 만한 이렇게 시리즈물이라든지 아주 커다란 대작, 뭐 이런 역에 어떤 배우보다도 그의 이름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하지만 상복은 그다지 없는 것 같습니다. 대신에 그에게는 대중적인 인기라는 보상이 따르고 있죠. 이런 결과를 두고 해리슨 포드가 아카데미에 도전할 만한 연기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헐리우드에서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단지 해리슨 포드의 영화관이 엔터테인먼트, 그러니까 오락을 무척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믿고 있을 뿐이죠. 사실 한 인터뷰에서 그는 언제나 치열하게 긴장하면서 볼 수 있는 영화, 또 관객이 끝까지 승부욕을 가지고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 수 있는 영화, 이런 영화가 있어야 하고 또 그런 영화를 위해서 자신과 같은 배우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이런 영화관을 가지고 작품을 선택하기 때문인지 그의 영화들은 대부분 흥행 성적이 좋습니다. 그리고 일단 작품을 선택하면 자신이 시나리오 단계에서부터 일일이 참여를 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영화 속에 그는 아주 치밀하게 자신을 포장하고 또 그렇게 선보입니다. 프로다운 배우, 그가 바로 해리슨 포드인 셈이죠. 자, 실종된 아내를 찾아 헤매는 의사 역을 맡았었죠. 한 가장으로서 완벽한 연기를 보여줬던 해리슨 포드의 실종자, 프렌틱 가운데 그레이스 존스의 음악 들어봅니다. I've seen the face before. Joël et sa valise, on regarde sur tes fringues, sur les murs des photos, sans regret, sans mélange. La porte est claquée, Jorel est barré. 얼마 전에 하이틀로 이 곡을 신청해 주신 분이 계셨는데 제가 그 이름을 외우지를 못했어요. 여하튼 듣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레이스 존스가 부른 I've Seen That Face Before, 영화 프랜틱, 해리슨 포드의 실종 중에서 띄워드렸습니다. 해리슨 포드는 참 일 욕심이 많기로 소문나 있는데요. 지금 와이오밍에 목장이 있어요. 자기 목장이. 거기서 직접 목축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 목축업을 통해서 몸도 튼튼하게 단련하고요. 또 테니스도 정기적으로 친다고 합니다. 그렇게 자기관리를 잘하고 있는데요. 또 옛날에 목수 경험을 되살려서 생활용품까지도 자급자족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검소하고 부지런하고 또 가정적인 남자가 지난해에는 헐리웃을 움직이는 파워 100인 가운데 당당히 8위로 뽑혔습니다. 지지난해의 순위는 41위였죠. 이렇게 갑작스럽게 순위가 올라간 이유, 관계자들은 도망자 덕분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데요. 요즘 해리슨 포드가 기획하고 있는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가 조만간 제작된다면 그의 개런티나 파워는 더 상승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내다보고 있습니다. 해리슨 포드는 자신의 재능에 비해서 지나치게 겸손하고 성실하다는 얘기까지 듣고 있는데요. 발빠른 후배들의 추격에도 상관없이 정말 자신의 길로 잘 도망가는 몇 안 되는 헐리웃의 그 고참이라고 할까요? 헐리웃의 선배 연기자 중에 하나임에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자, 도망자 작년에 우리나라에 정말 선풍적으로 인기였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었지만요. 도망자 가운데 제임스 뉴튼 하워드의 음악 테마 들어봅니다. 영화 도망자의 메인 타이틀이었습니다. 자, 오늘 할리우드 영화 음악 CD는 서울 도봉구 수유삼동의 윤상민 씨께 보내드리고요. 제 편지가 뽑힐 확률이 살아남을 확률은 하고 하셨는데 살아남을 확률 100%였죠. 윤상민 씨 축하드리고요. 오늘 마지막 곡은 밤이면 기가 마구 살아나는 저에게 FM 영화음악은 남자친구보다도 더 따뜻하고 소중한 친구라고 하신 부산 서구 서대신동의 이선명 씨께 띄워드립니다. 아마 이 영화 보시지 못할 분은 많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음악이라도 들어보시죠. 강산희 씨의 음악은 좋으니까요. 너에게 나를 보낸다 중에서 너에게 나를 보낸다 마지막 곡으로 골랐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홍동식, 저는 정은임이었고요. 여러분 편한 밤 되세요. Yeah. 마음에.